약간 떠지네. 이불 밖은 위험해. 발이 떨어지질 않네. 어두컴컴한데 던져놓은 알람은 벌떡 잘도 일어났네. 만원 버스 밖으로는 넌 막혀. 그 안에선 사람의 숨이 막혀. 마주친 두 눈에 그때 잠이 깬 듯해. 다시 뭔데 주말까진 아직 한참 먼데. 벌써부터 지쳐버린 그때 넌 일상에서 찾은 나의 홀리데이. 넌 뭔데 늘 순식간에 지나치는 건데. 어질어질 못 녹아긴 한데 뒤흔들어 깨운 너의 pretty face. Oh. 아직 오늘이 있네. 깨울러진 시계도 점점 느리게만 가네. 끝이 안 보이는 할 일들은 피로처럼 또 쌓여가고 있네. 집에 가는 길 걸음은 너무 느려. 덜컹이는 파도에 몸을 실어. 눈이 감길 순간 다시 너를 본 거야. 다시 먼데 주말까진 아직 한참 먼데. 벌써부터 지쳐버린 그때 일상에서 찾은 나의 holiday. 넌 뭔데 순식간에 지나친 건데. 어지러질 몽롱하긴 한데 뒤흔들어 깨운 너의 pretty face. 이렇게 마주치면 자꾸 쳐다보면 나를 오해할 것 같은데. 괜히 막 웃게 되고 왠지 가슴 뛰고 티를 내고 마는 걸. 시간이 겹쳐서 방향도 같아서 데려다주는 것 같은데. 커피 한잔 할까요? 영화 좋아해요. 지금은 혹시 어때요? 다시 먼데 주말까진 아직 한참 먼데. 왜 이렇게 설레?